모든 게 두렵네.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생겼기에 누구 말에 너도 이제 꼰대 다 됐어.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. 그래 떠난 영웅 이거 봐. 출소는 건 단팥빠 과수고 짠말 뿐이다만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.